wasn't trying to tell you this. I was supposed to tell you this. This is all for you. 걷길만 걷자. 그 말은 더 못해. 좋은 것만 보자. 그런 말도 난 못해. 이제 좋은 말 있을 거란 말. 너는 아프지도 않을 거란 말. 그런 말 난 못해. 그런 거짓말 못해. Okay. 너는 아이돌이니까 안 들어도 부리겠네. 너네 가사 맘에 안 들어. 안 봐도 비디오네. 너는 힘없으니 구린지 분명히 했을 텐데. 너네 하는 짓들 보니 조금 있으면 망하겠네. Thank you so much. 니들의 자격지심 덕분에 코딩 때도 못한 증명해냈으니 박수 짝짝. 그래 계속 쭉 해라 쭉. 우린 우리끼리 행복하게 good day. 괜찮아 진짜 하나 둘 셋만 잊어. 슬픈 기억 모두 지워. 자꾸 웃어. 괜찮아 진짜 하던 셋하면 잊어. 슬픈 기억 모두 지워. 서로 손을 잡고 웃어. 그래도 좋은 날이 앞으로만 길을 내 말은 믿는다면 핫 둘 셋. 믿는다면 핫 둘 셋. 그래도 좋은 날이 훨씬 더 많. 속에 나 꿈 속에 나 아픔까지 다 보여주기 싫었지만 나 아직 너무 서툴렀기에 웃게만 해주고 싶었는데 잘하고 싶었는데 이런 날 믿어줘서 이 눈물과 상처들을 감당해줘서 나의 빛이 되줘서 화양연화의 그 꽃이 되줘서 괜찮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잊어 슬픈 기억 못 지워 잡고 웃어 괜찮아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잊혀 슬픈 기억 모두 지워 서로 손을 잡고 웃어 그래도 좋은 날이 앞으로 많기를 내 말에 믿는다면 하나 둘 셋 믿는다면 하나 둘 셋 그래도 좋은 날이 훨씬 더 믿는다면 하나 둘 셋 믿는다면 두 셋 괜찮아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잊혀 슬픈 기억 너 지워 내 손을 잡고 웃어 괜찮아 진짜 하나 둘 셋 하면 잊혀 슬픈 기억 너 지워 서로 손을 잡고 웃어 내 손을 잡고 웃어